멍하니 있기엔 이 순간이 허무해 완벽하게 바가래 Can't stop me ain't nobody 나에게 끌려온다 빨간 별이 덮인 나는 듯이 One, two, three, make it feel it 지금 느낀 대로 Don't leave me 사연 없어 눈이 시킨 대로 Love's